여기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? 1번, 공항 버스를 타면 돼요. 2번, 회사 일 때문에 출장 가요. 3번, 캄보디아에서 친구가 올 거예요. 4번, 3시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해요.